모더너 카펜터 챕터 4 예수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는 가정 아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유보하려 한다. 21세기 지성인들은 예수의 신성이나 그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다. 종종 철학이나 역사 강의 중 교수님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받는다. 아니요. 나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답하면 낄낄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렇다면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거나 또는 그것 봐요. 선생님은 순전히 믿음으로만 받아들인 거잖아요 라는 식의 여러 반응을 보인다. 여기서 믿음은 맹신을 의미한다. 한 번은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내 옆에 앉은 승객과 내가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승객들에게 인사하던 조종사가 우리 대화 내용의 일부를 듣고는 당신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게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종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나는 뒷걸음치는 현대 사상의 모순성에 놀란다. 그 조종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참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증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과학적인 증명과 내가 법적, 역사적 증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증명은 어떤 사실에 의문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 사건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데 기초한다. 그것은 관찰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가정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과학적 방법이란 어떻게 정의되든지 현상의 측정과 실험 혹은 반복되는 관찰과 관련이 있다. 하버드대학의 전 총장이었던 제임스 코넌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과학은 실험과 관찰의 결과로 발전되어 가는 또한 더 진보된 실험과 관찰들로 열매 맺는 상호 연관성 있는 일련의 개념 및 개념 체계다. 통제된 실험으로 어떤 가설이 참인지를 시험하는 것은 현대 과학적 증명의 주된 기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이보리 비누는 물에 뜨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는 물에 뜬다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나는 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 사람을 부엌에 데리고 가서 섭씨 28도의 물을 싱크대에 20cm 정도 채우고 비누를 떨어뜨린다. 풍덩. 우리는 관찰을 하고 데이터를 얻음으로써 내 가정을 실험적으로 증명한다. 아이보리 비누는 물에 뜬다. 만약 이것만이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당신이 어젯밤 텔레비전을 시청했다든지 오늘 점심을 먹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통제된 상황 안에서 그런 사건들을 반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역사적 증명이라는 다른 하나의 증명 방법은 진실인지 아닌지를 사리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마음에 품은 의심을 제거하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증거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법적 역사적 증명은 세 가지 유형의 증거, 즉 구두증언과 문서상의 증거, 그리고 증거물, 총이나 총알 또는 노트 같은 것에 의존한다. 이 법적 역사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오늘 점심을 먹으려 한 음식점에 갔는지에 대해 의심받을 필요 없이 증명할 수 있다. 즉 당신의 친구가 그곳에서 당신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식당 종업원이 당신을 기억한다고 말하며 당신이 그 음식점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과학적인 방법은 오직 반복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역사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한 의문을 증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 조지 워싱턴은 실제 존재했는가? 마틴 루터 킹은 시민혁명의 지도자였는가?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베리 본즈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의 시즌 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했는가? 이런 질문들은 과학적인 증명 영역 밖에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법적 역사적 증명의 영역에 두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관찰과 정보 수집, 가설과 추론, 실험적인 증명에 근거를 둔 과학적인 방법은 자연세계에 실재하는 불변의 규칙들을 발견하고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에는 궁극적인 답을 줄 수 없다.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가? 과학은 기독교와 서로 반대되는가? 과학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존재를 반증하는가? 다음 장에서 내 아들 션이 그것을 믿는 신무신론자들의 주장들을 살펴볼 것이다.